어제보다 멀어진 또 하루만큼 바래진 흐려진 그날에 멈춰 아직 네 맘에 갇혀 눈을 떠 너무 늦지 않았다면 우리 돌아갈 수만 있다면 I lost my mind 남겨진 네 기억이 나를 지워가 I lost my mind 너 없는 빈자리가 날 아프게 해 텅 빈 하늘에 단편되어 흩날리는 우리 추억들 I lost my heart 잃어버린 사랑을 내게 들어 어제보다 옅어진 또 하루만큼 사라진 너의 흔적을 붙잡아 다시 그날에 우릴 꺼내봐 너무 늦지 않았다면 우리 돌아갈 수만 있다면 아직 네 맘에 갇혀 눈을 떠